아니야 사실은 운명 같아 보였던 우연 그동안 너 없이 알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너를 찾고 있지 않게 For the first time 너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 I say goodbye to you 사는 사이였어도 순식간에 약속했던 내일은 거짓으로 아픔이 커질수록 시간이 가버린 걸 알게 돼 그럴수록 어쩔 수 없이 내 두 손도 발 다 들게 돼 지나간 날들을 되돌리긴 too far 이젠 더 이상 너를 가질 수 I know, you know, we know 이제야 너를 보내